좋아해 심장을 뛰게 하는 rush rush 예쁜 언니들은 날 좋아해 날 좋아하면 예뻐지니까 하나로 너를 미치게 하는 이 뮤직 소리 들리 네 and my empty what they love me 난 싸가지 난 뭘 해도 내 멋대로지 난 싸가지 모두 알잖아 I don't care 난 싸가지 난 조금 더 아쉽지 않지만 그걸 바라지는 마 난 아무도 못 말리는 싸가지 love me cause I'm hard they love me cause I'm cold they love me cause I'm real They love me cause I kill They love me cause I'm hot They love me cause I'm cold They love me cause I'm real They love me cause I got 21 big brothers To me you ain't big brother 난 예쁜 입술로 거침없이 말해 날 건들면 바보 너만 쏘네 Valentine's Day every day Cupid to the now I said 내 웃는 얼굴에 속지는 마 넌 위험하니까 난 싸가지 난 뭘 해도 내 멋대로지 난 싸가지 모두 알잖아 I don't care 난 싸가지 난 조금 더 아쉽지 않지만 그걸 바라지는 마 난 아무도 못 말리는 싸가지 love me cause I'm hard They love me cause I'm cold They love me cause I'm real They love me cause I kill I'm hard. They love me 'cause I'm cold. They love me 'cause I'm real. They love me 'cause I kill. Come and get.